몰래 도친 내 가시는 널 자꾸 touch 꽉 깨문 입술 그나마 웃음이 나 혀끝부터 짜릿함이 날 차올라 몰라 까맣게 떠물들이고 싶어 널 차갑게 얼어버린 게 어울려 아프게 상처 쓰고 싶어 널 내 맘은 더 뒤틀려 미친 것 같이 왜 나를 만질수록 웃고 있는 건지 점점 왜 네가 다칠수록 멈출 수가 없니 왜 나를 만질수록 웃고 있는 건지 점점 왜 네가 다칠수록 멈출 수가 없니 속에 날 보면 기괴해 참 웃는 건지 우는지 모호한 맘 삐뚤어진 아이가 된 것 같아 입꼬리를 올려 일부러 더 웃는 난 Alright 빨갛게 터치 누르고 싶어 널 멍하게 굳어버린 게 어울려 쓰고 싶어 널 내 맘은 더 뒤틀려 미친 것 같이 왜 나를 만질수록 웃고 있는 건지 점점 왜 네가 다칠수록 멈출 수가 없니 왜 나를 만질수록 웃고 있는 건지 점점 왜 네가 다칠수록 멈출 수가 없니 그러게